내가 왜 이럴까.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. 장밋빛 장밋빛 스카프만 보면은 내 눈은 빛나네. 걸음이 멈춰지네.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래보나. 내게서 떠나버린 장밋빛 스카프 마음을